먹고 살기 빡빡한 시대, 취업, 재취업, 이직, 청년 창업, 은퇴 후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가리지 않고 일자리에 관한 모든 소재를 다루는 팟캐스트 채널 JOB 일자리 위원회입니다. 저는 위원장 아나운서 박재입니다. 자, 말이 거창해서 위원회지 멤버는 아직 저밖에 없고요. 필요한 부분에 한두 분씩 오셔서 인터뷰하는 형식입니다. 포맷이 위원회 컨셉이긴 한데요. 그런 느낌이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당분간은 1부에서 일자리 관련 이슈를 다루고요. 2부에서는 게스트분들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많은 구독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위원회 지금 개최합니다. 자, 창업교육협의회 이기현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창업교육협의회에서 나오셨는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창업교육협의회는 교육부 산하의 링크사업이라고 돼 있는 네. 그 산하금융중점대학의 창업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업교육센터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5년 전에 출발해서 3년 전에 이제 사단법인 만 2년째 돼가고 있고요. 100여 개 대학의 창업교육센터 센터장님들이 협의체로 출발했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창업교육의 이제 전문 집단으로서 활동할 예정으로 있는 협의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업교육협의회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나요? 주로 이제 창업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교육, 예, 이제 창업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수법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매년 이제 연수를 가요. 연수나 포럼,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이런 걸로 지금 이런 것으로 좀 모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협의회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 이제 창업 교육 연수를 합니다. 이제 한국 연구재단이랑 그리고 한국 청년기업가 정신재단 저희 협의회 이렇게가 공동 주관해서 네. 매년 한 100에서 200명 정도의 교수님 및 창업 교육 전문가들을 뭐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이제 교육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금 같이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거는 협의회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회원들 상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8월 말, 9월, 10월 중에 이제 다양한 교수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고요. 주로 이제 디자인 싱킹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창업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 창업 동아리를 위한 팀빌딩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전문화돼서 교수님들 중심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연수를 갔다 와서 그 네.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네, 중국에 이번에 상해하고 항저우를 갔었고요. 창업 교육 협의회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심천, 네, 선전을 갔다 왔고요. 어쨌든 교수님들끼리 네트워크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시점상 이제 중국의 어떤 변화와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으로 네. 지금 중국이 엄청 그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하고 경쟁하기도 하지만 또 같이 가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들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중국에 있는 대학들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창업 경진 대회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캠프를 같이 한다든지 연수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서 협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네트워크를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네. 뭐 한 상하반기 정도 정기적으로 창업 교육에 대해서 뭐 교육 부분들이나 한국 연구재단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포럼을 하고요. 올해 이번 달도 주요 일정으로 이제 8월 말쯤에 포럼 및 총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각 대학에 있는 소식들 저희들이 취합해서 네. 뉴스를 전달할 테니까 이거 들으시는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분들께서는 저희 협의회 메일로 근황이나 각 대학들 행사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창업교육협의회에 대해서 아주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지금 여기서 다 털어놓으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걸 팟캐스트를 하면서 협의회 주요 소식이나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최대한 정할 거고요. 전할 거고요. 그 부분들은 많은 이제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창업교육 전문가분들 많이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네트워크하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저희 팟캐스트에도 많이 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분들이 저희 이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고 들을 것 같아요. 네네. 많이 뿌리도록 또 네, 노력하겠습니다. 청취율이 자꾸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뭐. 네. 아, 좋습니다. 오늘의 안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 28일 이틀에 걸쳐서 청와대에서 15대 기업 총수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대화의 화두는 단연 일자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은 모두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창업가 관점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는가. 재계 순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것보다 훌륭한 창업가가 많이 존경받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야 이제 뭔가 미래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에 참여한 15개 기업 중에 조금 안타까운 건 오뚜기들 포함해서 제가 이제 창업 교육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미래지향적 사업에 대한 좀 청사진은 다들 좀 약한 게 아닌가. 물론 다들 어느 정도 그 지금 있는 그 사업 분야에서 경쟁을 이제 하고 많은 혁신과 신제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뭔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창업가라고 하는 이제 존경받는 창업가라고 하는 어떤 큰 비전 을 보여주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조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한국의 청년들이 그 그림에 같이 도전할 수 있는 그 이제 일꾼들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 15대 기업 총수를 초청했다고 했는데 재계순위 1위부터 14위까지를 초청하고 15위가 아니고 재계순위 232위에 불과한 오뚜기가 초청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연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 오뚜기가 초청된 이유와 의의를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언론에 많이 회자됐듯이 뭐 윤리적인 부분, 뭐 이제 상속에 대한 부분,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것들도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조금 주목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창업가,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 2세, 3세라고 흔히 얘기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미래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결국은 개인도 그렇고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박재희 아나운서는 100억 있으면 다음 달부터 뭐 하시겠어요? 다음 달부터 투자할 곳을 알아보겠죠. 네, 그렇죠. 네. 재테크를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재테크하는데 부동산. 부동산, 그렇죠. 건물주, 그렇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럼요, 얘기를 하는데.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거죠. 제가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건물을 하나 가지신 분이 꿈이 건물을 두 개 갖는 게 되면 이제 부동산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가지신 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뭔가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고 꿈을 꿔야 되는데 현재의 부를 증식하는데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서민들이 살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자산 증식하는 데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뭔가 새로운 미래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 내는 쪽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부를 분배하는 방식에 집중돼 있다 보면 예전에 뭐 많은 학자들이 우려했듯이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창업교육협의에서도 다루는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제 창업교육적인 측면에서 부자 순위를 이제 자수성가형 부자와 상속형 부자로 나눠요. 이제 그런 분류를 통해서 상속형 부자와 자수성가형 부자를 나누면서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얘기했던 부의 순환을 되게 이제 집중적으로 관점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미래의 어떤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작은 기업들이 하는 사업까지도 침범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수익률만 본다면. 그러니까 안전한 거 지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위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슘페터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그런 부분들 많이 주목을 한 7, 80년 전에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15개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재계 순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오뚜기 같은 형태로 물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이제 새로운 기업가 정신, 새로운 도전, 새로운 꿈을 하는 창업가들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갖는 의미 예, 그런 것도 사업의 영역.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그 외국 부자들이 더 착해서가 재단 만들어서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기업가 정신하고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업교육협의회에서도 이런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네.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어떻게 사회하고 공유할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착한 일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꿈꾸는 삶이 무엇인가가 같이 있고 존경받는다고 하면 그 사회가 그 한 명의 창업가가 이룬 부에 대해서 존경하고 네.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기업가 정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가뚜기로 부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던데 일단은 흔히 우리가 오너 2세가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 편법적인 수단을 많이 동원한다고 보잖아요. 네. 근데 오뚜기는 이 상속세가 1,500억 원인데 이걸 5년 분할 납부로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1%밖에 되지 않는다. 네. 요즘에 비정규직 정말 많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정규직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네. 심지어 이 오뚜기는 시식 판촉 사원, 마트에서 시식을 판촉하는 그 사원마저도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 함태호 회장이 경영 원칙이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라는 그런 경영 원칙을 가지고 있던데 네. 그런 기업가 정신 때문에 15대 기업 간담회 초청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기업가 정신에 대한 사례들을 이제 네. 협의회에서도 많이 이제 모아서 이제 학생들한테 전하고 이미 이렇게 더 발굴돼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새 정부의 첫 기업 초청 간담회였던 만큼 정말 많은 화제를 남겼던 행사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이기현 사무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의력이라는 단어는 입시, 취업, 창업 시장 모두 가리지 않고 강조된 단어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뜨면서 이 창의력을 기반으로 고객 중심적 사고를 결합한 디자인 씽킹이라는 개념이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 디자인 씽킹 연구소 소장이자 디자인 씽킹 센터 이유종 대표님 모시고 두 번째 안건, 디자인 씽킹이란 무엇이며 일자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가 앞서서는 명함 네. 수준 정도로만 대표님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네. 오늘 청취자분들 위해서 본인 네. 소개 직접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저는 현재 한국 디자인 씽킹 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아, 디자인 씽킹의 개념이 너무 좋아서 네. 10년 넘게 연구 또 뭐 집필 번역 등등의 일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 디자인 씽킹이라는 개념이 그렇게나 오래된 개념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네. 새로 네. 알게 된 개념인데요. 네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네. 이 디자인 씽킹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디자인 씽킹이 디자인 감각을 갖춘 생각이란 건지 아니면은 생각을 디자인한다라는 건지 그 용어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해주시죠. 네. 생각을 디자인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디자인하게 되면 뭐 깎고 그리고 만들고 하는 그런 디자인을 좀 생각하기 쉬운데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이해하시고 생각을 디자인하다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생각이라는 것은 아마 고객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생각들을 발견하고 또 나의 생각도 디자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들어서 최근 이 디자인 씽킹이 각광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산업화 패러다임이 아직도 우리 사회 네. 혹은 교육 현장 곳곳에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공급자 위주로 현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건을 이해하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이 산업화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새로운 어떤 사고의 질서 혹은 사고의 틀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 소비자에게로의 급격한 힘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공급자 위주의 어떤 그 힘 혹은 권력에서 소비자 위주의 어떤 힘 혹은 권력으로 급격히 이동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논리와 분석에 의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직관과 통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이 디자인 씽킹의 어떤 철학과 방법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네. 한 가지 좋은 사례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네. 해외 훌륭한 사례 이런 거 없을까요?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디자인 씽킹을 아주 기본적인 그런 전략과 방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세세한 사례보다는 이미 글로벌 그 훌륭한 아주 큰 회사 중에 하나인 애플 혹은 구글 그리고 스타벅스, 아이디오, 굉장히 큰 기업에서 네. 네. 심지어 이제 아마존 같은 아주 대기업들에서 네. 이런 그 디자인 씽킹을 기본적인 그들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 디자인 씽킹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네. 한 그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예로. 목동 잔반 프로젝트를 진행한 그 무지개 식판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네. 아이들이 잔반을 너무 많이 남겨서 쓰레기 네. 음식물 쓰레기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아이들의 관점에 생각을 해봤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본인들이 직접 배급을 할 때 얼마만큼의 양을 담는지 그 개념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식판에다가 네.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네. 선을 세 개를 그렸더니 네. 그 선에 맞춰서 아이들의 밥의 양을 조절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니까 네. 확실히 그 눈에 띌 정도로 잔반이 많이 줄었다라고 네. 저는 네. 그 사례를 찾았는데 이것도 디자인 씽킹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것도 디자인 씽킹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행동과 생각을 잘 살펴보면 네. 아직도 저희 우리나라 혹은 뭐 세계 각곳에는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죠. 아이들은 그 식사 밥의 양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이걸 얼마나 먹을 건지에 대한 가늠이나 구분이 부족하기 어렵죠.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일종의 디자인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은 거기에 맞게 자기 기준을 정할 수 있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꼭 무언가를 이렇게 사물을 디자인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생각에 좀 초점을 맞춘 디자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 씽킹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도 있지만 네. 고객의 경험을 디자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고 간편하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소비 그 자체보다는 소비의 경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디자인하고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면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와 또 혁신과 또 창업으로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찾아온 이 사례 말고 현재 혹시 국내에서 이 디자인 씽킹 개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국내에는 이 디자인 씽킹을 도입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000년대 초반쯤에 그때는 디자인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제품 혹은 서비스 디자인으로 잘못 전달된 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시드를 해줬다가 최근에 디자인 씽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카드,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SK텔레콤과 SK플래닛, 그리고 LG, 그리고 포스코 같은 곳에서 이런 디자인 씽킹을 사내 문화 혹은 교육 네. 혹은 뭐 혁신을 디자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혁신을 디자인하다. 네. 혹시 이런 기업들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들을 수 있을까요? 현대카드의 그 예전에 알파벳 카드가 아마 가장 좋은 사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대카드가 시장에서 아주 뛰어난 존재는 아니었는데 네. 그때 카드란 그런 거죠. 카드는 뭐 일종의 혜택과 포인트를 디자인하기 쉬운데 이 현대카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구분?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뭐 쇼핑, 레저,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다 틀리니까 네. 그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분류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아주 깊은 욕구 네. 혹은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소비자의 맞는 소비 패턴을 좀 그렇죠. 구분을 한 거네요. 거기에 맞는 혜택과 포인트를 만들었고 또 그걸 디자인으로도 아주 매우 뛰어나고 네. 훌륭하게 만들어서 업계 1위로 올라갔던 그런 사례가 한국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예전에는 카드라고 하면 그냥 일률적으로 하나가 딱 나와서 이 카드 혜택은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설명에 그쳤는데 네. 요즘에는 정말 소비자들이 나는 이 카드를 선택할 거야. 네. 나에게 맞는 카드는 이거야 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확연히 넓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이런 게 디자인 씽킹이군요. 네. 이제 개념이 확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런 기업들을 입사하기 위해서는요. 네. 입사 면접 때도 네. 디자인 씽킹의 이론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면접에 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 취준생들이 실제 실전 면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건 아마 그 각자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저도 이제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오래 해봤습니다. 네. 1,000명 정도의 그 취업 준비생. 누구보다 잘하시겠네요. 예, 예, 그럼. 그거를 이제 네. 쭉 주말 동안에 계속 이렇게 검토했던 네. 그런 경험이 있는데 거의 동일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이 거의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패턴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취준생들께서 새롭게 이렇게 이 취업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좀 새로운 이력들을 새로운 이력. 예, 그 취업을 하기 전에 학생으로서 혹은 취업 준비생으로서 좀 새로운 이력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그 회사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고객과 관련된 그런 이력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고객들을 만났다든지 네. 아니면 관련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관련 회사에 가서 일을 했다든지 그런 새로운 이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시대에 좀 다양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이런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그들의 이력이나 아니면 일을 배울 때 물론 이제 그 회사에서도 그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그 디자인 씽킹 센터나 혹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그들의 뭐죠 이제 취업 이후에 경험이나 아니면 일에 대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매우 효과적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럼 네. 취준생들에게는 면접의 스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응용을 하라라고 네. 저희가 디자인 씽킹이라는 개념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스타트업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기술인 것 네. 같은데 어떤가요? 네. 네. 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창업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멘토링도 많이 하고 네.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몇 가지 좀 우리 창업 준비생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죠? 너무 아이디어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고의 폭을 좀 넓힌 다음에 그 사고의 폭을 다시 줄일 수 있는 뭐 이런 유연한 사고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 중심적 사고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뭐죠? 암스테르담에 가면 네. 거기 앞에 치즈 가게가 아주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어떤 창업자가 네.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이 사람들이 줄을 너무 오래 서 있으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줄을 없애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주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실패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패했어요? 네. 성공했을 것 같은데 네, 그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네. 기다리는 게 힘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야기도 지금. 하고 대화도 하고 뭐 도시의 풍경도 즐기고 그러면 사실 그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그러네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너무 아이디어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기존에 우리가 해결하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잘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창업이 창업의 아이템으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즉 이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영역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소비자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그분들을 좀 만나보면 그러면 훨씬 더 창업에 대한 좋은 아이템과 네. 준비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좀 통찰을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뭔가 이 시장이나 아니면 고객의 니즈, 욕구를 발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딱 매치를 하면 굉장히 좋은 창업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아무래도 스타트업에 이 디자인 씽킹을 도입한다면 기업의 방향성 혹은 뭐 아이디어 구체화 등 이런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는데 효과는 훨씬 더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씽킹은 철학이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구체적인 그리고 좀 과학적인 프로세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프로세스를 잘 배워서 그대로 준용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결과 혹은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는 이 디자인 싱킹의 응용 사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개념 자체로도 충분히 일자리 시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표님도 사실 디자인 싱킹 대표님으로도 계시잖아요. 네. 강연 시장이라든지 뭐 출판 시장이라든지 네. 이런 투킷에 대한 수요가 분명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 대학, 기관, 요즘은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교사분들 혹은 전군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교들도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배우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뭐 강연, 뭐 출판 혹은 기타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은 상당히 클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럼 대표님 디자인 싱킹에 대한 후계자를 양성할 마음도 있으신가요? 이런 전문가 양성 과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준비를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 마스터 과정과 전문 강사 양성 과정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일정은 저희가 9월 둘째 주, 셋째 주, 금, 토 이렇게 양 4일간을 지금 마스터 과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0월 달과 그다음에 11월 달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전문 강사 육성 과정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네. 참여를 하셔서 디자인 씽킹의 좋은 개념도 배우시고 그리고 또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아주 좀 길게 이렇게 교육을 해보는 건 이번이 저희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많이 관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용은 저희 그 홈페이지 designthinkingcenter.co.kr에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주셨는데요. 네. 혹시 대표님 팟캐스트를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하고픈 이야기 있으세요? 현장에 나가보면 기업이나 대학이나 일부 조직에서 이 디자인 씽킹을 하나의 어떤 방법론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다른 어떤 그 혁신 도구나 아니면 품질에 관련된 도구처럼 하나의 도구나 방법으로만 인식을 하기가 좀 쉬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공급자 중심의 어떤 큰 패러다임에서 소비자 중심의 큰 패러다임으로 지금 변해가고 혹은 변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이 중심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통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끼었던 공급자 렌즈보다는 이 사용자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씽킹을 하나의 도구와 방법론보다는 큰 패러다임과 어떤 철학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어떤 고객에 대한 사랑 아니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자인 씽킹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고 응용하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디자인 씽킹 센터 이유종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채널 JOB 일자리 위원회 첫 녹음이었는데요.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팟캐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모시고 싶은 분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채널 JOB 일자리 위원회 첫 번째 총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